평양은 김정운동 시기에서 조선민주주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축하해서 러시아 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주가노브가 4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조선민주주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한 것은 그이께서 조선인민들 속에서 높으신 권위를 지니고 계신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으며 조선노동당이 사회주의 사회건설과 나라의 강화 발전, 근로자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노선을 변함없이 견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축전은 경의를 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